노동신문은 24일 본전도 찾지 못할 미련한 망동 이런 제목의 논평을 게재했습니다. 논평은 얼마 전 외교부 장관과 통일부 차관을 비롯한 남조선 당국자들은 서울을 행각한 유엔 북인권특별보고관 일행을 만나 북의 인권 상황이 어쩌니 저쩌니 하고 우리를 악랄하게 골고들며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대해 뚜드러댔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로켓 후 화성 14형 시험 발사의 완전 성공으로 궁지에 몰린 남조선 당국자들은 이미 고도리난 북인권 문제라는 것을 또다시 끄집어내요 반공화국 인권모략 소동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그것은 본전도 찾지 못할 실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망동이 아닐 수 없다고 론평은 지적했습니다. 세계에서 인권 문제가 가장 심각한 인간 생지옥은 다름 아닌 남조선이라고 하면서 론평은 남조선 당국자들이 실제로 인권에 관심이 있다면 제 집안의 산더미처럼 쌓인 문제들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론평은 남조선 당국이 박근혜 패당에 의해 해외에서 집단적으로 유인 납치돼서 끌려간 우린 여성 국민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낼 때에 대한 우리의 요구에 귀를 틀어막고 계속 강제로 억류하고 있는 것은 극악한 인권유린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남조선 당국은 불순하기 짝이 없는 반공화국 인권모략 소동을 당장 고도치우고 부당하게 억류하고 있는 우리 여성 국민들부터 지체 없이 돌려보내야 한다고 론평은 강조했습니다.